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24일 남조선 난국은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조선의 요구에 적극 응해 나서야 한다. 이런 제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